해보겠다는 뜻이고 월간지에 넣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주간지 속에 돈을 숨기면 매주 찾아오겠다는 작전 사인이라더군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 일요일 MBC 뉴스센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학부모들의 봉투 상납. 몇 달 전 이 시간에서도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 같은 호의 샘터 잡지가 쌓여있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이 작전 사인 얘기를 듣던 선배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돈을 신문지에 써주면 큰일 나겠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곡으로 다시 회생한 가수죠. 보이조즈가 부른 The Crying Game, 영화 Crying Game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상피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이근창 씨와 그 친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축하한다 용훈아. 이것은 개봉동에서 여희구 씨가 친구 용훈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FM 영화음악입니다.

그룹 크림이 부른 Sunshine of Your Love, 영화 굿펠라스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영화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는 마틴 스콜세즈, 로버트 드니로 콤비의 여섯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76년에 택시 드라이버, 77년에 뉴욕 뉴욕, 80년에 레이징 불, 그리고 83년에 코미디 왕에 이어서 굿펠라스에 이르기까지 이들 콤비는 깐누와 아카데미를 휩쓰면서 최고의 찬사를 받아왔죠. 그들이 콤비를 맺은 첫 작품은 74년에 만든 비열한 거리, 민 스트리트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이 작품 비열한 거리 덕분에 대부 속편에서 타이틀롤을 따내게 되었죠. 그들이 콤비를 맺은 지 17년 만에 만든 굿펠라스는 바로 이 비열한 거리의 속편격인 영화입니다. 비열한 거리에는 굿펠라스의 레이디 요타나 천진난만한 악마 조페시 대신에 지금은 중견 배우가 된 하비 카이텔이 등장합니다. 하비 카이틀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셀마와 루이즈에서 이 셀마와 루이즈를 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막으려는 형사로 등장했죠. 비열한 거리에서도 조니 보이, 로버트 드니로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친구 찰리로 나옵니다. 비열한 거리는 굿펠러스에서처럼 가난과 무기력함에 젖어서 마침내는 범죄의 길을 걷고 마는 이태릭의 청년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굿펠러스만큼 세련되고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스콜세즈나 드니로의 초기 작품답게 화면을 이끌어가는 거친 똑심 같은 게 엿보인다고나 할까요? 비열한 거리 중에서 듣습니다. Please, Mr. Postman, Marvel Rich의 노래입니다. Marvel Rich가 부른 Please Mr. Postman, 영화 비열한 거리의 삽입곡이었습니다. 뉴욕의 이탈리아인 거리에서 태어나 자란 찰리는 27살이 되도록 직업도 없이 떠돕니다. 그런 자신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요. 그런 그의 친구들 중에는 도박과 절도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 살아가면서 마피아의 일원이 되는 걸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피아가 되는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삼촌이 마피아의 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찰리는 테레사라는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녀는 그의 친구인 쟈니 보이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쟈니 보이는 절제가 되지 않는 인물로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 때문에 친구이기도 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많이 꿔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런 쟈니 보이에게 찰리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꿔주곤 합니다. 하지만 쟈니 보이는 그 돈을 갖고 다시 도박판에 뛰어들어 날리고 맙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마피아를 업고 있는 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면서 쟈니 보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쫓기게 된 쟈니 보이는 홧김에 고리대금업자를 처치하고는 정신착란과 비슷한 상태가 돼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거리를 향해 총을 쏴대지죠. 찰리는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하는 쟈니보이를 달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밝아오고 찰리는 연인 테레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시 언제나와 똑같은 더러운 거리, 비열한 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사랑을 맹세함, Pleasing My Love, 영화 비열한 거리 중에서 쟈니 에이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미국에는 참 다양한 인종 그리고 민족들이 모여 살고 그들이 또 각각 자신의 이민사를 영화로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이탈리아계 이민들은 자신들이 미국인으로 동화돼가는 과정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종마, 로키 발보아의 얘기인 로키는 거리의 불량배에서 세계적인 헤비급 복서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죠. 하지만 모든 소수민족이 그랬듯이 이탈리아계 역시 더러운 거리, 비열한 거리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나 굿펠라스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탈리아계 이민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속편에서 비토 콜레오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스럽고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피아, 그리고 노래하기 좋아하는 낙천적인 사람들. 이탈리아계 이민들은 이런 이미지 아래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합니다.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옳은 일을 해라에서 흑인들의 주 목표는 흑인 거리에서 몇십 년간 피자를 팔아 돈을 번 이태릭의 피자집 주인입니다. 그 가게의 벽에는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조 디마지오 같은 이탈리아계 스타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비열한 거리의 고난을 겪은 뒤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비열한 거리에서 흑인들은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주고 있으니까 말콤 X의 사진을 걸겠다고 이태리인들을 공격하고 나섭니다. 이제 이태리인들의 고유한 영화 세계란 사라지고 만 것만 같군요. 영화 옳은 일을 해라 중에서 듣습니다. Public Enemy가 부르는 Fight Power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WELOVE 108 FM. 영화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Fight Power 그리고 Public Enemy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요. 어느 한 분이 이 시간만 되면 제 프로를 청취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세요. 꼭 매주마다 이 시간만 되면 제 목소리가 작아진다고요. 네.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개를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고 또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강경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제가요, 그 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방송에서 이런 말 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집안에서 벌어진 얘기니까 제가 하도 떠들고 막 어릴 때 그렇게 집안을 휘젓고 다니니까 네. 아유, 우리 막내는 산개 잡아 물에 빠추는 것 같은데 참 나중에 뭐가 되려고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군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너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죠. 코너로서는 대단하죠. 예, 네, 근데 대개 그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인물이 없거든요. 네. 저는 조금 윤곽도 뚜렷하고 그래서 그런 네. 것이 많이 점수를 따지 않았나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빨리 방송 들어가죠. 자, 오늘 인물에 관한 영화 아닌가? 인물 좋은 사람 나오는 거? 칵테일.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다이어트 실패한 탐 크루즈라고. 칵테일. 요거 근데 남미 사람들 칵테일 이렇게 발음해요. 네.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지만 이제 학력은 없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고 그래서 야간학교라도 가서 어떻게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야간학교 졸업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우리가 학력 따지는데요. 미국 사람들 학력 따지는 건 또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안 따지는 거 딱 한 군데. 엔터테인먼트 필드, 연예계. 아. 그리고 예상외로 방송계에는요. 네.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프로듀서, 아나운서 이렇게 하시려면은 4년제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영국이나 미국 뭐 완전히 제가 통계는 안 봤지만은 예상외로 방송계가 또 그렇게 학력을 따지잖아요. 실력. 그래서 제가 아는 BBC 방송국의 프로듀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을 왜 가냐요? 바쁜데. 중학교 때부터 방송반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채됐대요. 아, 그것도 새로운 사실이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능인으로서 네.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네. 오늘은? 학력사회, 학력이 없는 것 같, 학력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사회에서 학력 때문에 고생한 탐 크루즈가 칵테일 만드는 사람이 되죠. 그쵸. 그래서 뭐든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전문가가 되는, 전의 전문가 얘기 나오니까 우연히 얘기 들었는데 어느 그 호텔에요. 네. 큰 그 호텔에 직원들의 그 구두를 닦아주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600명의 구두를 닦는데요. 다 외워요. 그 이름을요? 네. 그 신발장을 다 외우고 또 머리를 깎아주는 분이 있어요. 네. 600명의 그 머리형을 다 기억하신대요. 그 호텔 지배인들이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면 직업인데요. 장인 정신 있네요. 이 칵테일 보세요. 막 잔 던지고 또 이거 흉내내다가 좀 이렇게 깨대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를 만나죠. 네. 어쨌든 탐 크루즈가 칵테일의 제조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선배를 찾아가서 그 바닷가에 네. 야외 오픈바에서 칵테일 바텐더가 돼 있습니다. 네. 여자는 바텐이라고 남자 바텐더라고 하죠. 바텐더라고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y, buddy. Be you. 너는 원래 친구인데 네. 모르는 사람이 buddy 그러면 여보가 돼요. 해봐. 이렇게 되니까요. 예. Hey, buddy. 그러니까. My name is not buddy. 나보고 이바이바 하지 마. Brochure says, 여기 저 관광 안내 책자에 보니까 말이야. 그 휴양지거든요. 네. Drinks are on the house. Drinks are on the house? On the house. 예. Drinks are on the house. Drinks are on the house. On the house가 이제 집이란 뜻도 있지만 가게 네. 업소란 뜻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on the house 그러면 공짜로 저희 업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단골로 가면은요. 커피 같은 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 커피는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 Coffee is on the house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 house는 가게란 뜻이에요. 예. 이것이 응용이 돼가지고 친구끼리 만나서도 자 오늘 이건 내가 낼게 그럴 때 this is on the house 그러죠. 아, 무슨 얘기냐면 네, 이 가게가 우리 둘이 와서 먹는 레스토랑이지만 네. 주인이 나라고 치자. 내가 대접하는 거야. 예. 우리 집에 와서 먹은 걸로 치자. on the house는 공짜란 뜻도 되고 대접한다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어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봐 여기 술은 공짜라고 되는데 안 주는 거야. drinks are on the house. 그때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My friend is passed out. 지금 기절했어요. 막 뛰어가서 그 이제 여자들을 구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장면은 우리가 익힐 표현은 drinks are on the house입니다. Drinks are on the house. 이런 문제는 요즘 그 대입 학력고사 외국어 영역 시험에도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On the house가 집 위에가 아니라 공짜로. 공짜로. 거저주는 것 아니면 주인이 대접한다는 네.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이 약한 친구가 그 예를 들어서 슈 여자 여주인공이죠. 슈 여자 친구가 술이 약해가지고 아마 샴페인을 몇 잔 마시고 그 바닷가에 쓰러졌는데 가서 아주 응급 조치로 또 뭐 군에서 뭐 오죽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조치를 해서 그 여자 친구를 회복을 시켜주고 예. 그렇게 해서 바로 리사 이제 엘리자베스라고 하지만 극 중에서는 리사라고 합니다. 그쵸. 리사하고 친해지는데 리사는 사실은 뭐 신데렐라 영화 주인공 같아요. 재벌 아주 백만장자의 딸이죠. 예. 그런데도 예. 자기 나와서 화실을 자기 경영하면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외출수 있으면서 예. 자기 신분을 숨겼다고 할까요? 네. 뭐 할까요? 아, 두 번째 장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다가 또 이상해요. 친해지면은 그 familiarity breeds contempt라고 그래서 이상해 사람이 친해지면 또 약간 증오도 생기죠. 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잘 알게 되니까 그래요. 그런 과정도 있게 되겠죠. 네, 이제 평범하기 네. 때문에. 성인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상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결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흉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장면인데요? 네, 이 둘이 서로 친해지면서 예. 상대방이 아무래도 결점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랑상을 보려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둘이 예. 일단 한번 헤어집니다. 근데 탐 크루즈가 바로 그 사랑 싸움이 아니라 그거였죠. 탐 크루즈가 중간에 어떤 연상의 여인과 나가고 네. 오해를 하고 게임한 건데 사실은 예. 내가 지금 여자를 얼마나 잘 여자에게 호감을 내가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게임을 한 건데 멀리서 그 장면을 못 봐서 잘못된 거니까요. 오해를 해요. 리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아르바이트는 독일 말이지만은 파트타임 잡으로 근무하는 네. 그 레스토랑에 가죠. 네.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메뉴판으로 이제 가리고요. 네. 물어봐요. 저 아가씨, 우리도 레스토랑 가면 정식이라고 그래서 네. 많이 만들어 놓고 맛있는 음식을 평소 같은 게 비싸게 지불해야 되는데 예. 그날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싸게 팔죠. 네. 그래서 오늘의 정식 그러면 어느 레스토랑까지 다 있습니다. 예. 영어로는 그냥 투데이 스페셜이에요. 예, 투데이 스페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물어봐요. 정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What's today special? Yeah. What's today special? 근데 딱 물어보는 거 Excuse me. What's today special? 라고 물어보면 이제 겸연쩍어 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그 예. 여자친구가 웨이트리스 일하는 레스토랑 쑥스럽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실수한 적 있어요.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네. 시켰는데 다른 사람 먼저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한 성질에 네. 막 화를 냈죠. 그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남학생이었으면 화를 못 냈을 텐데. 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더니요. 네. 저 실례합니다. 저 남자친구거든요. 도저히 못 보겠네요. 그래서 내가 사고 했어요. 그 앞에 또 와서 앉아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남자친구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런 직역을 하면 여기서 뭐 합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마음에 네. 아니 여기 웬일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친구랑 얘기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Hey, miss! Waitress! 우리 부를 때요. 남자는 웨이터 이렇게 부르지만 네. 여자는 주로 미스라고 부릅니다. 네. 네. 예. 아가씨!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I'll be there in a minute. 곧 갈 테니까요. 저쪽에서는 또 막 어느 남녀가 이래요. 이봐요. 우리 극장표 끊어놨단 말이야. We have a theater tickets. 이거는 당당해요. 나 뭐 오늘 해결돼도 고만이다. I'll be there in a minute.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얘기를 하죠. Let me apologize. 탐 크루즈에 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뭔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배인들도 보고 막 그러니까 탁 하면서 손님 오늘의 정식이 뭐냐고 물어보셨죠? Did you say, would you like to see what today's special? 자, 이 토끼를 들으시면서는 today special. 그래서 오늘의 정식이 뭡니까? What's today special? 요것만 좀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들어볼까요? 예. Excuse me, could you tell me what the specials are, please? What are you doing here? Bet you thought you'd never see me again. Hoped is a better word. Excuse me, waitress. I'll be there in a minute. Miss, we have theater tickets. Look, you obviously are not here to eat, so I'd appreciate it if you'd leave. Miss? Waitress? I'll be there in a minute. I'm not leaving. Your sexy little smile's not going to work this time. I'm not leaving. That's it. You're not leaving? Not until you let me apologize. Did you say you'd like to see the specials, sir? I'd like to see the specials. 여기서요? 그 다음 장면이 통쾌한 장면이죠.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음식을요. 네. 탐 크루즈 얼굴에다 그대로 뿌렸거든요. 아니 그 전에요.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탐 크루즈가 겸연진과 웃었거든요. 네. 처음 아마 유혹할 때 웃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I don't want to see your sexy smile. 예. This time it's not gonna work. 그 사람 홀리는 웃음 좀 하지 마. 나 네. 거기 넘어가기 싫단 말이야. 탐 크루즈의 그 대표적인 웃음이죠. 그 사람 웃음이라고 했잖아요. 섹시 스마일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전 남자기 때문에 별로 뭐. 저는 저 소피아 로렌의 웃음이 좋던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요. 예. 여배우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슬픈 모습이 좋고 예. 소피아로는 웃는 모습. 예. 조디 포스턴 그 당당한 모습. 당당한 것도 있고 약간 그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이 예. 있죠. 정우님 씨는 언제나 다 좋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저 오늘은. 저기요. 네, 오늘 표현하고요. 가기 전에. 예. 그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은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실 건가요?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드십니까? 히어예요. 네. 가져가실 겁니까? 그러면 투고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 교포 학생 하나가 이제 저 유학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투고 그러면 투고 그러면 이 사람 투고 안 그러고 뜨거 그럽니다. 뜨거 네, 네. 뜨거 어, 네. 그러니까 무슨 햄버거 시켜놓고 이랬어요. 가져갑니다. 다 그랬거든? 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네. 뜨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네. 안 뜨거 뜨거 아니 안 뜨거. 그런 에피소드. 그러다가 해고당했대요. 아이고. 근데 투고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님이 네. 뜨거워를 기억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투고를 기억하십시오. 곽영일의 개그 스크린 영화를 마치고 저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곽영일 네. 씨만 보면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칵테일 중에서 듣습니다.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got no cash, ain't got no style, ain't got no gal to make you smile, but don't worry, be happy. Cause when you're worried, your face will frown, and that will bring everybody down, so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there is this song I wrote. I hope you learned it note for note like good little children. Don't worry, be happy. So listen to what I say. In your life, expect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now.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don't worry, don't do it. Be happy.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소중한 친구 양미, 현이, 선이, 현주, 자영, 은하, 영규, 영원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경기도 포천의 한정희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You Could Love 중에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ould Love였습니다. 제가 지금 막 어느 편지를 펼치니까요. 향기가 코를 온통 자극하네요. 굉장히 향기나는 편지를 보내주신 광주 서구 화정일동의 신재철 씨, 그리고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조은숙 씨, 두 분은 저희 프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적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참조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군요. 오늘이겠네요. 오늘 7시 서울 풍정극장에서 저희가 마련한 시사회 사라피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00분도 넘는 정말 많은 분이 엽서를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500분을 추첨을 해서 두 장씩 보내드렸는데 다들 잘 받으셨죠? 풍문을 전해 듣기에는 이 풍정극장에서 열리는 사라피나 참 좋은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서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곡은요. Far and Away 중에서 애냐의 노래입니다. Book of Days 들으시겠습니다. 논산군의 황성환 씨, 잘 들으셨어요? 저희 단골 손님인데요.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애냐의 Book of Days였습니다. 광주 동구 학삼동에 LG2라고 쓰신 분, 성함은 안 밝히시고 LG2라고 쓰셨는데요. 제가 참 그때 감기 걸린 후에요. 두고두고 이런 엽서를 많이 받아요. 이분은 제 그 음성 때문에 그날 악몽까지 꾸셨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드리죠? 좋은 방송밖에 없겠죠. 자, 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참, 오늘 인사는요. 홍동식 PD가 전화 받을 때 무게 잡는 목소리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